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8일 주조 아시아나라 외교대표들을 위한 정식 통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모임에는 주조 몽골, 윈남, 라오스, 캄보지아, 인도네시아, 이란, 인디아 특명전권 대사들과 파키스탄 림시대리대사가 참가했습니다. 최희철 외무성 부상은 지금 미국이 우리가 이번에 단행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놓고 유엔 무대에서 규탄 노름을 벌리면서 조선이 국제사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쟁만 바란다느니 뭐니 하면서 무책임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은 우리가 선택한 병진의 길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정상적인 공정으로서 그 누구도 후지부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정권과 인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위적 해국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주조 아시아나라 외교대표들은 조선반도 정세가 미국의 무모한 언동 때문에 긴장 격화의 악순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데 대해서 명백한 리해를 표시했습니다.